같은 곳 내 스쳐가는 바쁜 하루 속 그래 뭔가 터져버렸어 너를 만난 바로 그 순간 수줍은 고백 전 하지 못해 오늘 밤은 꼭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전 너를만 바라보면 naturally 네 이름만 적어놓은 내 diary Baby I don't know why 언제부터일까 네 생각 그 하나도 Baby you don't know why 마음이 아파오고 참아져 못 들어 슬픈 안녕이라는 인사 대신에 헝클어진 우리 관계를 정리해 나의 진심을 담아둔 노래를 잘 들어봐 Baby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넌 내 말에 only one only one 느낄 수가 있어 You're always on my mind 말하고 싶어 소중한 모든 것이 잊고 있듯이 힘 빼고 조심스럽게 상상도 해봤지 이 밤에 끝마쳐 커져만 가는 설렘과 바다도 모를 듯한 비밀의 입맞춤 시간을 앞당길 그물이란 게 있다면 어서 미래 속에